다가오면 그대일 거란 생각에 나의 목소리를 먼저 가다듬고는 하죠. 습관이란 무섭죠. 생각처럼 안 돼요. 이별보다 사랑에 더 익숙하니까 잊어볼게요. 그런 생각해요.